마지막일지. 물꽃 같은 사랑입니다. 잡으려면 녹아버리고 사라질까봐 부서질까봐 그저 등기에서 바라만 볼 뿐. 달이 옵니다, 달이 옵니다. 내 마음처럼 달이 옵니다. 보고 싶어서 Oh,